아야 아장 아장 우리 예쁜 아가야 뒷동산 바위 틈에 진달래가 피더냐 삼년전 너를 두고 떠나간 아빠 올봄도 타국에서 고향 산천 그리며 가는 봄 서러워서 눈물꽃이 피겠네 너의 사진 손에 들고 한숨꽃이 피겠네 아가야 아장 아장 머리 따은 아가야 앞에 울 보리밭에 종달새가 울더냐 3년 전 너를 두고 떠나간 아빠 올봄도 타국에서 고향 산천 그리며 가는 봄 서러워서 눈물꽃이 피겠네 너의 사진 손에 들고 한숨꽃이 피겠네